HUBS. 리슨 투 싱어. 오늘도 알지 못했던 가수들의 이야기들을 쏙쏙 알려드릴 여러분만의 투머치 토커 민다연입니다. 자취라는 말은 혼자서 불을 때는 것, 즉 스스로 밥을 해먹고 씻고 청소를 하며 혼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발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발자취가 됩니다. 발자취는 스스로 만든 길을 다시 돌아보고 지나온 과거의 흔적을 의미하죠. 자취와 발자취 모두 스스로 해낸 것이지만 현재에 볼 수 있는가, 과거를 돌아봐야 하는가의 차이인 것 같지 않나요? 저는 하나하나의 자취가 모여서 발자취가 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어쩌면 현재에 충실하면 미래에도 후회스럽지 않았던 시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일 것 같아요. 만 13살의 나이부터 지금까지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아시아의 별, 함께 알아봅시다. 보아 아이디 피스비. 리슨 투 싱어 다섯 번째 가수는 보아입니다. 보안은 아시아의 별이라는 수식어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한류 스타 중 한 명입니다. 보아가 아시아의 별이 될 수 있었던 캐스팅 비하인드 스토리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보아는 오디션을 보러 간 둘째 오빠를 따라갔다가 보아만 캐스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백화점 댄스 경연대회에서 격한 춤을 추며 당시 여러 기획사들로부터 명함을 받을 만큼 실력은 보장돼 있음을 몸소 증명해 주었다고 해요. 실제로 SM 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은 춤으로, 이수만은 노래로 보아를 더블 캐스팅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아는 활동 범위를 한국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해외 진출을 꿈꾸며 일본어, 영어 등 언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마침내 데뷔하게 됩니다. 13살 때에는 마냥 놀기 바빴는데 보아는 벌써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네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보아 올리원. 어색하게 마주 앉아 사소한 얘기로 안부를 묻고 대화가 끊기는 순간에는 차가운 정조 우릴 얼게 만들어 아이디 피스비라는 곡으로 데뷔를 화려하게만 장식할 것 같았던 기대와는 달리 난해한 곡과 알 수 없는 가사들로 거부감을 일으키며 아쉬운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데뷔 이후 한국에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일본으로 타겟을 돌렸는데요. 일본에서는 보아를 한국어, 일본어, 영어에 능통하고 춤과 노래가 완벽한 천재 가수라는 타이틀로 내세웠지만 이 역시도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에 보아는 향수병으로 인해 벽을 보며 대화하고 독감에 걸려 30kg까지 빠지면서 데뷔와 동시에 고난까지 닥쳐왔는데요. 왜 고난은 한 번에 찾아오는 걸까요? 모두가 보아는 일본 활동을 활기차게 시작하더니 앨범을 다시 내지 않는 것으로 보면 망한 거 아니냐라는 말들을 했는데 그때 보아는 울어도 변하는 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재즈댄스를 배우며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도 보아의 노력에 대답이라도 하는 듯 그 이후에 넘버원을 발매하며 성공의 궤도에 오르고 아틀란티스 소녀, 마이 네임, 걸스 온 탑 등 우리가 모두 아는 노래로 성장했답니다. 이때 보아의 나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고 하는데요. 다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떠오르시나요? 보아 넘버원. 보아의 노래를 들을 때면 쉽게 따라할 수 있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인상적인데요. 그 때문일까요? 아련한 감성을 기억하고 싶다가도 아련함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신남, 즐거움도 함께 기억하기 위해 보아의 노래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래를 밤 혹은 새벽에 드라이브하면서 듣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보아 노래만의 감성 돋는 가사들과 그에 맞는 선율들까지 완벽한 조화를 느낄 수 있는 드라이브를 한층 더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불꽃놀이를 볼 순 없지만 노래 안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기억을 선사해주는 보아의 노래 들어볼게요. 보아 원샷 투샷. 원샷 투샷 Just for one, just for one. 가빠지는 숨소리에 높아지는 adrenaline. 이건 고작 시작인걸. 되고 있어. 두 눈에서 흐르는 sprinkles are falling down. 반짝이는 세상 그곳에서 나를 적셔놔. 황홀한 시간 속에 주인공은 너와 나. Ain't no one, yeah, nobody. 이 노래 뭐였지? 매주 유명한 영화, 드라마 속 OST를 소개하고 퀴즈를 맞추는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먼저 저번 주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래 속에도 묻어나는 애절한 사랑, 느끼셨나요? 정답은 바로 해를 품은 달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가상의 왕인 이헌과 비밀에 쌓인 무녀 월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그린 로맨스 드라마였는데요. 애틋한 드라마에 잘 맞는 OST라서 그런지 언제 들어도 드라마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주 퀴즈 시작할게요. 다음 나올 노래가 어떤 드라마의 OST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한달방송국 홈페이지 댓글창에 정답과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애슐리 럭키. 아프면 자기 손해이고 세상엔 나 혼자밖에 없으며 울어도 힘든 일은 해결되지 않는다. 보아가 일본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했을 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어딘가에 기대고 싶을 때마다 되뇌이는 본인들만의 주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신에게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마음속에 하나씩 새기고 언제든 떠올리시면서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강상임, 기술의 천지인, 저는 민다인이었습니다. HUBS